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일 기내 독립 58돌세 즈음에서 이 나라 대통령 알파 꼰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기내를 건설하기 위한 대통령과 기내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